오늘 그러니까 뭐 님님님 특집이긴 한데 나는 뭐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를 왜 다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교회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 난 요새 없거든 사실. 아 왜 인생 꼬여갖고 약간 이런 이런 것 이런 거를 좀 좋아. 해서 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는 건가. 그치. 약간 그런 좋아 좋아. 나도 사실 산나눔 산나눔 유명하지 않은 분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과생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과생들 중에서도 극히 관심 있는 일부만 알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안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컴퓨터의 반응을 사람의 반응과 구분할 수 있는가만 확인하는 건데요. 블라인드를 사이에 두고 심사위원들이 인공지능과 5분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판단해서 3분의 1 이상이 이건 사람 같다 라고 판단하면 이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테스트가 나온지는 한 고안된지는 50년이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 이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봤자 13살이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어서 약간 그 지능의 지혜의 범위가 좀 적은 약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런 그 튜링 테스트를 포함한 이런 것들의 가장 중점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사실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매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정작 이 테스트를 고안한 앨런 튜링이라는 분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서 영국군의 2차 대전의 승리를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컴퓨터로 사람 마음을 모사하기 앞서서 그냥 우리 옆 사람의 마음은 과연 신경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직 다 신경 쓰지 못하지만 아직 옆에 있는 우리 4명끼리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무슨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는지 모르는 내 남자 주장 60분 시작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맞아. 오늘도 오랜만에 인트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오늘도 좀 나름 찰진 인트로였던 거 같아. 찰지지. 제 집중력이 ADHD여가지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앨런 튜링 몰라요? 저번에 몰라. 방송 때 얘기했잖아. 그래. 앨런 튜링 있어. 앨런 튜링 영화도 나온대. 아 정말. 앨런 튜링 영화는 그 셜록 아저씨가 주연. 베네딕트 컴버배치. 겁나 못생긴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잘생겨 보이는 그 아저씨. 그래서 잘생긴 줄 알고 계속 봤는데 더 못생겨 보이는 그 아저씨. 키 크고 얼굴 좀 희끄멀거. 네, 우주오이 대명. 우주오이.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희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거 좀 이용자가 있나요? 이용자가 있는지. 광고를 저기, 통해서 이용자가, 이용자가 있나요? 아, 전혀 없다. 고개를 너무 절절해졌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팅클로스닷넷. 예. 미남 주인, 스튜디오 주인께서 음악과 함께 엔터테인 해드릴 겁니다. 네. 자매님이면 더 좋고요. 아, 되게 이상한 소굴 같잖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이상한 소굴 같잖아. 저희는 뭐. 굉장히 굉장히 상큼한 곳입니다, 여기. 아, 예, 예. 주인장도 되게 상큼하세요. 굉장히 상큼한 곳입니다, 네. 마이크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고. 네. 아, 예, 저희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분부터. 예, 네, 덕력은 공력이다. 지방선거 끝나니까 사람 이렇게 되는구나. 지방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네, 돼. 오더광입니다.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그, 우리 오더광이, 뭐지? 기독교 덕후기도 한데, 그 정치 덕후세요. 과연 정치 덕후. 정치 덕후지. 뭐, 80년대, 90년대 지방선거에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역구에 몇만 표가 맞아, 있고. 맞아, 그지. 아,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우리 추잡 팀이 같이 카톡을 하면서 그 이번에 지방선거 개표하는 걸 봤는데 2표를 아. 결승경 뭐 2표를 막 최종전 보는 줄 알았어. 너무 박진감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개표 방송을 보면 아, 굉장히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도지사의 얘가 어느 뭐 시에서 몇 표를 받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안 나오잖아. 그치, 뭐 경기도 하는데 뭐 의정부에서 누가 뭐, 이기는 그걸 모르잖아. 선방을 했고 이거를 막 오동왕이 실시간 중계하니까 막 박진감이 넘쳐. 개표 방송계 차범근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이게 거의 뭐랄까 이 개표 방송을 그 정치 공학의 수준까지 승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아유, 그럼 장난 아니었어. 아니 새벽 4시까지 걸리더라고. 와, 다음날 진짜 힘들었어. 아니 그 방송 3사는 이상한 그래픽을 쓰지 말고 오동왕을 영입하세요. 오동왕을 PD로 쓰세요. 오동왕을. 오동왕 그 저기 트위터 계정도 공개해도 되지 않나? 안 돼. 오동왕 트위터 계정에 있어? 안 돼 안 돼. 정치 트위터 아, 계정을 네. 하시는데 아, 정치 트위터 계정 굉장히 그 팔로워가 많은데 아무튼 또 굉장해요. 닉네임 다른 닉네임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닉네임도 빵빵 터지는데 뭐 본인이 원하지 않 말해도 돼? 안 돼요. 안 돼? 아 왜? 아, 자유를 저희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동왕님. 아, 굉장히 그의 덕의 덕력의 깊이는 어디인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 결과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결과가 어떤 건가요? 예. 아, 대전이죠. 대전. 대전. 아. 왜 대전이 어떤 이유는. 점에서? 대전이 2006년도 지선 때 대전은요 한 방에 넘어갔잖아요. 대전은요. 박근혜 대전은요. 박근혜가 왜 역에서 한번 습격 당한 적 있잖아. 아. 그 칼 맞은 적. 칼 맞. 아.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한 소리가 대전은요라고 하는 그 한 마디에. 대전이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근데 그것도 그 말을 정말 했던 게 맞는 거야? 아니래잖아요. 대전은요 치킨집 없어요. 뭐 이런 말이 대전은요 치킨집 없어요. 대전은요 파닭은 파닭은 사왔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 대전에서 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겨서 기분은 좋았는데. 근데 아 네, 이겼다는 게 이번에는 이제 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다. 네, 너무 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겼다라는 아, 표현은 아군과 적군을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너무 아, 대전에서 또 파란색 집단이 표를 많이 얻었다는 사실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천이 빨개져가지고 제 마음도 빨개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너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이걸로 방송이 다 채워지니까 정치 방송이 넘어가 네. 넘어가죠.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철저한 이성애자입니다. 계속 28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이성애자였어요? 뭔 소리야? 그런 말을 해. 아니 아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순댓국 성애자라고. 순댓국 성애자라고 아까 말했잖아. 일주일에 순댓국을 한 3, 4번 정도 먹습니다. 순댓국 필이야. 순댓국 필리야? 순댓국 필리야. 존박이 1년에 냉면을 300g 먹어요. 300g? 그래서 그걸 TV에서 테스트를 했다? 와. 냉면을 어느 집 냉면 어느 집 냉면을 다 가져왔는데 다 맞춰. 아, 국물만 먹고도? 어, 면하고 국물 먹고 이게 어느 집인지를 다 맞추더라고요. 이야. 골드보이 오대수가 군만두 먹는 수준으로 냉면을 먹는 사람이 있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요새 제가 아무튼 여자친구가, 공개된 여자친구가 일단 없고, 또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게 막 이렇게 좀 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어서. 저는 네 이성애자입니다. 여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썩었다며. 주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여자죠.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그 다음에 순댓국. 다행이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주잠 60분에서 비주얼과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누가 또 톰 크루즈 닮았다고. 그건 뿌락치죠, 뿌락치. 아, 본인이 심어놓은 뿌락치지. 나, 제가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닮았다. 아, 본인이 아, 스스로 네. 나는 톰 크루즈를 닮았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아, 약간 빈정되는 말이었구나. 그냥 그 아, 톰 크루즈 닮았지.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네. 저희가 지금 지난주 방송을 못 올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아, 예. 저희가 그 개인 문답을 올렸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그 에피소드를 올렸을 때의 반응보다 좋아서 좋아요가 더 많아. 네, 좋아요가 많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우리 관리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올린 게시물을 몇 명이 봤는지 알 수 있잖아. 네네. 내 소개글 3,200명이 본 거야. 깜짝 놀랐어. 두 번 보지 마세요. 두 번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두 번 보지 마세요. 네. 네. 다음으로 저는 이 방송을 조직하고 조작하는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리광자, 고속의 폭풍관자 하면 자용은 MC 실버벨입니다. 실버벨의 외모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진짜 목소리는 이선균인데 외모가 궁금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냥 네 그냥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앨런 튜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미남인지 아닌지를 그냥 튜링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연 소개를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예. 아, 이번 주는요. 또 굉장히 또 많은 사연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로 보내 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메일로 되게 또 장문의 메일을 또 써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되게 신기하게 또 저희 방송을 어떻게 아셔가지고 블로그에 네. 정말 그 과분한 네 칭찬 글을 써주신 분들도 있고 과분한 정도가 아니야 과과분분해 진짜 예, 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을 것 같은 저 글을 읽으면서 제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싶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초록매실 보는 느낌이었어 초록매실 예 아니 이건 딴 소리인데 조롱무는 조롱무실 씨 다시 찍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웃백에서 매실 스테이크가 나온대 그것도 조롱무 아웃백도 가져갔다고 명실상부한 매실의 시대 조매실 조매실 예 먼저 그 블로그에 나온 소개글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I'm a pedestrian이라는 네 그런 블로그에 팟캐스트 추잠 60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방송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연히 추잠 60분이라는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두 주 동안 10개가 넘는 에피소드를 점심 산책과 퇴근길에 열심히 들었다. 교회 다니는 30살 전후한 청년 넷이 동성애, 창조와 진화, 교회 돈 섹스 권력, 가로 열고 불륜 욕걸, 신사도 운동, WCC 등 다양한 주제로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썰을 푸는 방송인데 타이틀에서 풍기는 뉘앙스와는 달리 별로 추잡스럽지 않고 서브 타이틀이 지향하는 대로 흔한 교회 오빠들의 흔치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발랄한 교회 박셀모입니다. 아, 이 짬뽕 국물 리액션 나온다. 짬뽕 국물 리액션 나온다. 아니, 추잡스럽지 않다니 이게 거의 비위가 진짜 강해진 것 같아. 어떤 방송을 제일 어떤 에피소드를 좀 제일 네, 재밌게 네.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게 남아요? 제가 사실 방송 올리고 못해도 한 20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편집하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계속 올리는 입장이니까 약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번씩은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재미없잖아. 네. 근데 20번 들어도 재밌는 부분이 어딘가. 네. 근데 20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던 편이 동성애 편이었어 사실. 와, 동성애 편. 세상에 괴수십 하루 입에서 저런 말이. 이 사람을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탈이 쓴 사람이 맞구나. 진짜 그걸 처음 느낀. 사람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있다. 카테고리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너무 그 약간 그래서 감사했던 방송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편이 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편이 또 굉장히 재밌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뭐 저는 뭐 모든 편들 사실 모든 에피소드들 하나 하나가 다 뭐 제 자식 같고 그럼요 인고를 되게, 거쳐나온 예, 것 같아요. 되게 귀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저는 신사도 운동 되게 재밌었습니다. 또 우리의 그 희대 드립 중 하나인 다이나믹 노동이 다이나믹 노동 신사도 운동에서 또 탄생했었잖아. 다이나믹 노동. 어. 그때 녹음이 참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던. 그때 진짜 정말 그 독특한 사례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도의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방울방울 하다 추억이. 그러니까. 그 주옥과도 같은 그 드립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가 되게 재밌던데. 아, 그때 그렇지. 네.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해. 야. 예쁜 여자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에도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아, 미친 거,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인 것 같아, 진짜. 저 자기 전에 생각난 거. 진짜 생각. 아,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그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조와 아 창조 진화 진화 그 얘기할 때 창조 진화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녹음을 했을 때 좀 느낌이 좀 뿌듯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진화랑 공부를 하면서 고통받았어요. 아, 너무 그걸 약간 다 배설하는 듯한 느낌으로.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다. 그 교수 28호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했었는지. 매일매일.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야. 네. 여러분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 추잠 60분 멤버 한 명을 포함한 추잠 60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예. 아, 예. 저희가 사연 소개를 하다가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이 설, 좀, 이 뭐냐, 이 블로그에 써주신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네.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어, 처음에 두 해 전에 잠깐 반짝하다 중단된, 어떤 팟캐스트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는데, 포맷이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출연자들의 내공이 제법 있어 지루하지 않고, 다른 이슈나 스타일에서 이들만의 신세계를 열어가면서 슬슬 알려져가는 단계인 것 같다. 진짜 민망하게 죽겠다. 아, 신세계면 내가 이 정도. 이 표현이, 이 칭찬이 또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들은 매회 드립을 충전하고 방송에 임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하고 싶은 말을 애두르거나 눈치 보지 않고 적당하고 과감하게 표출할 줄 안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던 세대의 새로운 청년 기독인의 한 유형을 보는 것 같았다. 지금 몸에 털이 잡았어요. 정말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 포스트 모던이 뭔지 몰라. 예, 정말 이 탈 근대적인. 진짜 정말 죄송한데 내가 포스트 모던이 내가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방송을 시작해 5개월이 채 안 된 이들이 이제 6개월 정도 됐죠. 이들이 계속해서 흥미있는 이슈들을 찾아내고 지금처럼 신나게 떠들어주면 좋겠다. 네, 사연을 아, 네. 블로그에 써주셨습니다. 아, 네, 정말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런 과분한 칭찬을. 저희가 이 블로그에 올리신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추잠 60분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자기가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의 여러분의 방식을 공유하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또 찾아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저희 지인분이시기는 한데요. 네, 미국에 계신 네. 김모 형제님께서 이 지메일을 통해서 되게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크게 될 그분이요? 네, 예, 김 크게 될 그분이 이제 나 거기 재수했는데 미안하다. 아, 거기서? 거기서 재수했다고?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크게 될 곳에서. 아하, 예예예. 예. 아, 그렇군요. 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과 또 제안들을 좀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추잡이라는 방송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교회 밖 셀모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만약에 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사회 정치적 문제를 기독교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좀 더 이 문제를 이제 기독교적 시각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또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방송에서 나갔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뭐 착각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좀 전달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놈놈놈 특집하면서 네. 이승만 네. 대통령이 석사 안 받고 박사 이제 내고 해가지고 네. 석사 네. 받아내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종종... 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 그래? 꼭 석사가 있어야 박사를 가는 게 또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가 봐요. 네, 좀 아니, 그 학위를 내고를 친단 말이야. 그게 우리는 내고 치는 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이상한 건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아주 특이한 건 아니야.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나 말도 안 되는 예외 케이스라기보다는 네, 뭐 있을 왕왕 수 있는,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윤리적인 어떤 책임이나 문제를 묻기는 어렵다.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이건 뭐 저도 잘 몰랐네요. 네, 저희 몰랐어요. 네. 저희 원래 이렇게 몰라가는 걸 알아가는 방송입니다. 알려주신 시청자와 출연자가 함께 공부하는 방송. 소통하는, 네.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포스트 모던적인 방송 아닐까요? 나 뭔 이게 뭔지 모르다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포스트모던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 꼭 맞는 얘기 뭐 이렇게 틀린 얘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그게 포스트모던이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틀을 네네네. 벗어나는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외에도 좀 더 이제 사회 문제를 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보수적인 교회, 뭐 보수적인 신학,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수적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가 이제 정치적 보수냐 아니면 뭐 신학적 보수냐 만약에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좀 이렇게 말을 한정할 때 좀 이렇게 개념 규정이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여서요. 정말 고백하자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그 면전에서 얘기하면은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짧은 그런 타이밍에 그죠 말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짧은 용어로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방송 시간이 두 시간이다 보니까 두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담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귀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답메일을 써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답장을 보내주셔서 네, 메일을 통해서 활발한 예, 토론이 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이기 때문에 실버와 괴수 28호 그리고 저 이제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셨고 실버벨 오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끔 들으시는 분 중에 네네. 이 저의 이 약간 이 과장된 이런 억양이나 혹은 이런 이 리액션이나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나서 풀어야 되는 네. 오버의 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이걸 정말 털끝만큼도 풀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군요. 네, 제가 2주에 한 번 여기 모아서 풀다 보니까 좀 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자제는 하겠으나 이게 제가 자제한다고 이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화산이 뚜껑 막는다고 안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이번에도 굉장히 유익한 많은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시청자, 청취자와의 적극적인 그럼요. 소통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방송이니까 저희의 그런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사연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그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를 소개해보는 뉴스 소개하는 남자. 괴수 28호님의 시간입니다. 네네. 이번 지난 시간 동안은 일단 뭐 크게 지방선거 있었고요.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뭐 여야 다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끝난 일이 있었고 또 단체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서 단체 문자, 단체 카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이 누구를 지지해라, 누굴 지지해라. 근데 그게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뭐 누굴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 판이 됐잖아요. 그럼요. 박원순 시장님 재선하셨고 또 이제 그 광노연이란다. 교육감 누구시죠? 조희연 교육감님 되셨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또 이렇게. 약간 좌익이다, 빨갱이다, 반공이다 그다음에 뭐 동성애자들을 또 지지하고 뭐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악마가 되는 거다. 뭐 이런 문자를 또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나서 그분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데 그냥 막 보내는 거야. 그런 어떤 이렇게 아, 형이랑 안 친한데 형한테 단체 문자를 단체 문자 보낸 거 카톡으로. 근데 내가 근데 그분이 또 어른이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방 붙으려고 하다가 참고 그냥 제가 조용히 카톡을 네. 나왔어요. 이때 네. 방을.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며칠 뒤에 이제 박원순님 됐잖아요. 네. 되고 나서 문자가 오더라고. 최근에 자기가 보낸 문자는 자기 의견이 아니래. 뭐 왜? 아니 보통 그런 분들은 되고 나서도 뭐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보내지 않나? 하기 전에 보내놓고서는 떨어졌어. 아니 붙었어. 되셨죠. 당선이 되시고 나서 아, 최근에 보낸 거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야. 이건 또 뭔 뻘소리인가. 자기 생각이 아닌데 왜 그걸 또 리트윗을 해서 보내는지. 그게 또 뭐 선거법 같은데 꼬지르려고 하면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닐까요? 뭐 아무튼 뭐 그랬었고 이번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편했더라고. 그 사전투표했거든. 근데 신분증만 가면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저도 사전투표를 했었죠. 네. 사전투표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 네. 약간 신기하기도 했어. 맞아. 응.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그렇게 이번에도 60%를 못 넘어서 네.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투표율이 그 정도로도 나오게끔 하는데 저 한 5%라도 기여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저는 뭐 교육감 선거가 되게 워낙에 의외여가지고 미안하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그거 너무 웃겨. 못난 아버지 눈 따라게 진짜. 아니 그거 기타 나 봤어. 리프 리펴가지고 기타 리프 때문에 되게 많아. 에비 메탈 요새 그런 유머 사이트들은 기승전 에비메탈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터넷 웹툰 아, 카툰 중에 네. 그 최불암이라는 그 필명을 쓰는 네. 그분이 야구 웹툰 하나 올리시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 최근에 요새 롯데 강민호가 네, 네. 이렇게 성적이 부진하다. 이러면서 강민호가 팬들이 근데 강민호 위로해 주는 거야. 네. 강민호 힘내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강민호가 나를 지지해주는 팬들 정말 미안하다.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 다 그렇게 끝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맥락인지를 지금 모르실 수 있는데.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덕 이번에 그 전 변호사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거든. 그냥 그리고 인지도 되게 높으셨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인 팬이었는데 당연히 이번에 사실 유력한 후보였는데 오, 굉장히 캔디고 우리 딸께서 고사탕님 내 귀에 캔디 아주 진짜 국민 귀에 캔디 자기 이제 생부를 디스하셨죠 대놓고 페이스북에서 그게 네.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딸의 의견은 그렇게 서운할 수 있고 그렇죠. 엄마의 분노가 전해졌을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고순덕 변호사가 나왔는데 고순덕 변호사의 전 부인의 따님이신 그 고희경 씨께서 네. 페이스북에 이런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는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 나오다니. 그래서 이러이러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경험을 안겨준 이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고순덕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 이후에도 사실 딸에게 공식 사과하는 거는 그 딸에게 직접 하신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그 시민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따라 미안하다라고 외치셨죠. 네. 따라 미안하다 이걸 외치셔가지고. 근데 그게 데시벨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쭉쭉 올라가더라. 진짜. 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걸 쫙 푸신 것 같아. 아니 3시 학교 3 그렇죠. 3사 패스. 3사 패스. 네,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고승덕의 현재 부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딸들과 자식들 못 잊어서. 아직도 그들의 어떤 물건들을 방에 그대로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아,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의 가정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에비메탈 뭐 이 부분 웃기긴 한데, 좀 가슴은 아프고. 그죠. 가정사잖아요. 자식 농사 잘 줘야겠다. 이번에 뭐 그렇죠. 정몽준 아들, 고승덕 딸, 조희연 아들. 아드님. 아, 자식. 자식들이 선거를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아빠보다 아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뭐 어떤 일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의미일까 네 뭐 또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막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후보 밀어주는 경우 굉장히 네, 많죠 그런 거 되게 많고 그래서 뭐 교회들도 주일날 보면은 막 정치인들 많이 와가지고 막 인사 꾸벅꾸벅 하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불러내서 소개시키는 사람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이번에 정몽준 후보랑 네. 뭐 남경필 이제 네. 도지사가 됐죠. 네. 그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네. 이제 안수 큰 목사님이 안수하셨죠. 받고 오셨잖아요. 근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정몽준 씨가 왼손으로 받았나? 아, 왼손 오른손으로 했어야 오른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왼손 오른손 그렇죠. 아, 이 영빨이 나뉘어져 나뉘어져가지고 힘이 나뉘어져가지고 반대쪽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빨이 좀 셌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정치 덕후이신 오도왕님께서는 약간 아까 좀 약간 예견지문 하나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혹은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어떻게 관심을 두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긴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짧게. 아,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정치를 갖다가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스포츠 보는 느낌이라서 아. 좀 박진감 있게. 그래서 좀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그 함축되고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죠. 일종의 종합 예술이죠. 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투표하기 싫으면 투표 안 하고 싶고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고 아 신앙인으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사실은 좀 이게 입장이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라 가지고 라고 네. 길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자신의 그런 신앙과 믿음의 분량에 맞게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지 생각하셔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저는.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교인들이 후보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네. 교회 이번에 종로구청장 후보 우리 교회 다니시거든. 제가 아, 전 제가 아. 전에 다니던 교회도 저희 시의원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선거법상 저 후보 나갑니다. 요 단어까지는 말할 수 있대요. 아,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를 지지해.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불법인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있던 동네 구청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선거철 되니까 말하잖아요. 황우혁 오더라고. 황우혁 아, 교회. 교회. 아 그래도 급이 있으셨네. 뭐 우여곡절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제가 뭐. 면도칼 테러 같은 거 하면은 막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인천은요? 그러면 인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깨알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인천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안 돼. 진짜 남의 가정사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 그게 너무 웃겨 진짜 가정사가 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진짜 패러디물이 너무 웃겨요, 진짜. 아, 진짜 패러디물 봤어? 뭐 손에서 광선 나가고 그러던데. 나 생각을 그거. 뭐라고? 나루토 주문. 나루토 주문 외우는 거 같더라. 나 생각 해가지고 여기서 막 회오리 나오는데, 그 회오리가 정몽준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웃겨. 아, 진짜 미친 거야. 아니, 정몽준, 아니, 뭐야. 고승덕 미안하다 혹은 뭐 고승덕 패러디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뭐, 다음에 여기까지 최근에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신촌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 저희 녹음한 시점에서는 바로 얼마 전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축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어떤 구청 그 시위니까 이제 그걸 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하신 건데 네네네. 그걸 허가내준 기관들을 압박하고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네. 퍼레이드 진행될 때 좀 약간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제 막 괜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이 반대 시위를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부스를 만드셔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싸움 났겠네요. 네, 며칠간에 걸쳐서 막 페이스북이 아주 도배가 되고 서로 신학적으로 논쟁이 붙고 뭐 뭐가 누가 옳다 누가 악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두 가지 이 사태를 놓고선 정말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다. 일단 첫 번, 녹음 전에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순댓국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실박 오늘 첫 끼였어. 그랬더니 아이고. 과식했더니 막 계속 들음을 하고 있어. 자를 거야 이거. 아니 이번에 그 거기 그 퀴어 집회의 네. 모토가 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뭐 그런 거였나? 어.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그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외치는 어떤 기독교 아주머니 분께 계속 그쪽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동성애죠 집에서는. 아주머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도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는 이상하게 웃긴 거지. 피식하고 웃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컨셉 잘 잡았네. 거봐요 아주머니 웃으니까 좋잖아요. 사실 이런 컨셉을 보면서 아,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라는 거를 잘 실천하는 뭐 그런 집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집회 사진이 올라온 걸 몇 개를 봤는데 저도 봤어요. 요건 좀 내가 요것까지는 이제 용납이 안 되겠다 싶은 사진들이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네.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 팬티가 그 엉덩이 부분이 반이 갈려 있어. 반이 갈려 있다고. 그러니까 뒤트임 팬티. 뒤에가 트여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골이 그대로 보여.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내민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즉 그런 사진들이 있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퍼레이드는 그랬어요.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운날했죠 사실. 퍼레이드가 약간 진짜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과한. 그 복장을 하신 분들이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념을 가진 분들이 보기에는 네. 되게 불편한 장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이렇게 해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하고 나와도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건 이렇다면은 나는 이 집회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기엔 조금 힘든데 약간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사실 뭐 그 행위 자체는 사실 뭐 뭐랄까 일종의 좀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약간 저는 사진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카니발 축제처럼 네. 차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굉장히 그냥 남자분들은 아까 뒤트임 팬티만 입고 여자들은 뭐 란제리만 입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신 거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봐도 좀 음란한데 약간 이런 자극적이다. 생각이 그니까 슬롯 워킹이라고 하는 그 축제라고 해야 되나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슬롯 워킹이라고 하는 네.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유가 여성의 옷차림이 있지 않다라는 걸 대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고 행진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이 더 과한 옷차림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저도 그냥 이게 전 동성애에 좀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요새 세월호도 그렇고 침묵 시위를 한다던가 그냥 좀 길거리 시위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은 더 사실 정서적으로 국민 정서에 어필을 그렇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좀 너무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네.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너무 본인들을 드러내는 데만 신경 쓰지 않았나 약간 이런 안타까움이 그렇죠. 좀 있어요. 본인들 너무 저렴한 수준에 머무르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약간 근데 그렇다고 뭐 그거 하나만으로 아예 모든 게 다 이렇게 또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다.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뭐 저는 이런 퍼포먼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랄까 퍼포먼스는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제가 방송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를 물론 우리가 어떤 뭐 교회에서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런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잘 보호해주고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성애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동성애자 친구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아니면 좀 교정을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아직도 사실은 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되게 저 살짝 봤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반대가 좀 많더라고요. 그죠? 반대 쪽에서는 좀 오히려 일단 부끄러워 보이는 반대들이 좀 있었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나도 동성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된다 뭐 네. 이런 뭐 말 써놨던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 진중권 유명한 진중권 씨 같은 분은 그죠? 뭐 맨날 가는데. 진중권 씨는 그런 얘기 했어요. 진중권은 그럼 왜 고양이가 되지 않냐고. 그치. 렌시댕이 계속 옆에 있는데. 왜 진중권은 고양이가 되지 않냐고. 교회를 맨날 다니는데 왜 예수가 되지 않냐. 그치. 거의 간디급인데, 그건? 어, 와, 굉장한데요? 축구를 많이 보는데 축전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오도가은 왜 개표 방송을 보는데 방송국 PD가 되지 않는가. 아니, 내가 좀 인상 깊게 본 글이 뭐였냐면, 아니 저는 일단 이번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약간 광대했다가 요새는 또 약간 또 마음이 바뀌었어. 좀 그렇긴 한데 또 반대적으로 또 찌르는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죄라는 거는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탐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식이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쉽게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 그 죄의 목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로마서에 쭉 나오는 뭐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MC 실버벨한테 동성애 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지. 아니 이 중에 유일하게 여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굳이 하면 말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너 저 남자랑 사랑에 빠져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0.1%라도 안 돼요. 안 되지. 그 쌍화점에 쌍화점이 동성애가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진모랑 조인성이 동성애를 찍었잖아. 진모가 또 주진모가 참 이런 걸 많이 나온다. 그때 쌍화점에서 그러니까 배드씬이 있었단 말이야. 네, 키스씬도 있고 우리 키스씬이 있고 막 진짜 저 사실 뽀뽀가 아니라 풀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뽀뽀가 아니라 막 진짜 진한 키스를 나누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베테랑 배우들인데도 막상 그 장면을 찍으려니까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좀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일병식 하시고 각일병식 하시고 와인을 이렇게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가 돼서야 그걸 찍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확산된다거나 혹은 죄라면 이게 왜 불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누가 또 하셨는데 또 한편에 논리가 된다 생각도 들고 이번에 지금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동성애자들 신경 쓸 시간에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라. 그렇죠. 사실 네.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 지금 어떤 분께서 어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이분은 바이섹슈얼인 거예요. 양성애자인 거야. 커밍아웃을 하시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은 또 양성애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 양성애를 가진 이 분이 외형적으로 여자분인데 좀 뚱뚱하신가 봐. 네. 근데 또 게이들이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비하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성애자들한테 뭐 축복하면 이런 피켓을 들고 갔는데 자기 양성애자를 밝혔는데 자기를 또 굉장히 비웃었다. 이렇게. 아, 너같이 뚱뚱한 게 무슨? 이러면서. 막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 네 외모를 보고도 웃고 또 바이섹슈얼이네라고 또 이렇게 비웃고. 사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 중에는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게 깔리는 것 같은데 반대로 동성애자분들이 또 그랬대. 그 양성애자나 혹은 이성애자들을 비웃는다면 그건 또 웃긴 일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종합 예술적으로 좀 섞여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못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몰라요. 네. 해결을 못 하고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 계속 미안한 컨셉으로 갑시다. 야, 오늘 이거 계속 미안한 컨셉으로 갑시다. 한 2년 있다 이거 들으면 저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야. 진짜. 아니 우리가 동성애 특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내리겠네. 답을 몰라.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할 수밖에 정말 없어. 미안. 네 본격 미안하다 방송 주삼60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제 본 주제. 지난번 그 놈놈놈 특집에 이은 님님님 특집 기독교 내의 기분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는 정말 가슴 따뜻하고 네. 정말 본받을 만한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님님님 특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어떤 분이죠? 손영원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워낙 잘 알려진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분 또 아는 거라서 사실 저보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오늘만큼은 정말 그 깊은 이런 드립을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방송을 한번 기대하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기독교 님님님이잖아요. 네. 그것을 각자 나름 고민하면서 어떤 분을 이 시간에 소개하면 좋을까. 네. 그 기준이 저에게는 아 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네. 사실 분이다. 나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충분히 저에게 좀 감동이 있는 분이어서 네. 이분을 이제 모시게 됐다고 해야 되나? 골랐다고 하면 너무 경망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대중한테 좀 알려주셨던 게 작년 크리스마스 2013년 크리스마스 때 KBS 1TV에서 네. 특집으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교회의 순교 기념관도 있고 네네네. 네. 뭐 유적지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쁘게 박물관처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성지순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나름 그렇죠, 뭐 네. 기독교 유적지 제암리 뭐 이런데. 네. 그래서 거기로 그 순례하시는 분들이 또 꼭 한 번씩 들리는 코스이기도 하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은 호는 산돌이시고요. 산돌. 네, 1902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출생하셨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네. 그러니까 뭐 신앙 거의 우리나라 초창기 신앙을 전승하신 그런 거의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시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또 뭐 보통학교 재학 중이시다 일본 넘어갔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경남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고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애양원이 뭐냐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요양을 하던 곳인데 거기서 평생을 바쳐서 사역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또 장로교 출신이시고 이분이 유명해진 일화가 뭐였냐면 아들이 두 분 계셨는데 4.3 사건, 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어요. 여수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네.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잃게 되고 그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찾아가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배경을 네. 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이제 해방되고 나라 세우던 시기에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되게 심했잖아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좌익하고 우익하고 굉장히 많이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학생들 수준에서도 이렇게 학생 단체 뭐 좌익 학생 단체가 있고 아, 정말? 우익 학생 단체가 있고 그래서 양자 간에 뭐 진짜 만나서 싸우는 일이 진짜 다반사였는데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분들은 우익 청년 단체 네. 소속이었던 것이고 요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이제 좀 좌익 쪽 네. 학생 단체 예, 좌익 쪽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좌우 대립의 과정에서 좌익 쪽 학생이 이제 우익 쪽 학생들인 손영원 목사님 아들들을 이제 죽임. 네. 그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먼저 짚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 거야. 네. 그래서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국 정에 의한 친일 세력이 막 재등장하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을 세력. 반대하는 제주도에서 이제 항쟁이 일어났는데 친일 세력을 반대하는 항쟁.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50 총선거를 반대하는 네. 이승만 그러니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그쵸, 그쵸. 항쟁이 일어났었고 약간 뭐 빨갱이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좌익들이 이게, 있었는데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네. 이제 이거를 이승만이 이제 탄압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한 정부 수립을 반대하려던 네. 그 빨갱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네. 동네를 그냥 싸그리.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좌익 먼저 이제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먼저. 네. 근데 그 좌익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고하게 마구잡이로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4.3 때 그때 제주도 인구 한 10만 정도 네. 됐는데 3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3만 명이 3만 명 중에 빨갱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제주 도민의 3분의 1을 거의 뭐 그렇게 뭐 정확한 숫자를 사실 지금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14연대를 이승만이 거기다 더 붙인 거 제주도 진압군으로 진압군으로 보내는데 아 자기네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14연대가 가다 말고 스탑을 해서 같이 항쟁을 하기 시작했어. 그 군대 안에 그렇죠. 사실 그 군대 안에 좌익들이 있고, 있었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숙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과거에 뭐 남로당 활동을 했든지 공산당 활동을 했었던 군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군대 안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반란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저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제 얘네들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얘네를 또 진압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막 이런 와중에. 그 아드님 두 사람이 뭐 좌익 단체에 진짜 속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네는 빨갱이 아니냐 하면서 약간 무고하게 죽었다는 어떤 그런 약간, 증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분이 그 죽였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 밑도 끝도 없이? 네,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한다. 그렇게 거의 해바라기 실사판이네요, 네네. 진짜. 이분이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 씨예요. 안재선 네. 씨. 너를 내 양자로 삼겠다 해서 했는데 48년도에 아들을 잃으시고 50년도에 그 6.25 정변 때 정변이라고 표현한 게 맞나? 6.25 사변. 6.25 사변 때 이분도 또 목숨을 잃으십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네, 굉장히 젊은 나이 48세에 목숨을 잃게 되시는데 이분이 그러면 양자로 삼았던 그 살인마 안재선 씨는 어떤 삶을 살았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죠. 네, 또 주변의 사람들과 손영원 목사님과 자기와의 어떤 관계가 밝혀지면 자기가 보복당하거나 해를 그렇죠. 입을까봐. 손영호 목사님이 양자라는 얘기도 아무한테도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평생 사신 거야 이분. 그분한테는 정말 평생의 짐이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알려졌냐?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재선 씨의 아들. 네, 안재선 씨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안경선 씨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이상한데 보니까 어떤 분이랑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 거야. 네. 그런 거 보니까 자기네 아버지랑. 그 손양호 목사님의 유복자인 손동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왕래하신 걸 본 거야. 네. 손동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는 거지. 사실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다. 그러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는 책을 줘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그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인데 네. 그걸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살인마였구나. 아.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로 삼으신 분이구나. 네.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할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님 되십니까? 네. 아유. 그래서 한 대는 걸쳐서 그 다음 때 목사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됐고 손양호 목사님이 아 이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를 남기셨는데 아홉 가지 감사라는 애양원에 가면 아홉 가지 감사라는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신 감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뭐. 근데 두 번째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아홉 번째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는데 이걸 읽고 보니까 저의 삶의 어떤 불평불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뭔가를 읽을 때 실제 이 사람이 이걸 어떤 말투로 말했을까 혹은 네. 읽었을까 약간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는 편인데 네. 이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져서 네. 아유 감사한 일이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애 끌려놨다. 그러니까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드리는 감사한 거죠. 네. 정말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함을 알고 있기에 정말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감사.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 감사해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얘기하고 네. 또 교회에서 많이 감사에 대해서 약간 무뎌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다잡는 이빨 꽉 깨물는 감사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감사의 삶이 있으니까 너무 약간 부끄러워지네요. 네. 평생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산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둘이 순교했고 그걸도 모자라서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이런 삶이 야, 이게 가능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삶인가 집에 가면서 해바라기 봐야겠다. 네,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좀 자세한 거는 손영원 목사님 다큐라고 검색하셔서 그 KBS에서 만든 다큐를 네. 한번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고 또 뭐 전라도 쪽에 가실 일이 있다면 뭐 이제 이 애양원 박물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원님께서 이 뭐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걸로도 유명하시지만 그 전에 이제 여기 애양원 한센병 환자들 네. 또 치료하시면서 사셨 그 이제 돌보시면서 사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전쟁이 났을 때도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이제 애양원에서 데리고 있던 환자들이 아 우리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북한군이라고 해도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거다. 굳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그 목사님 도망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안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공산군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순교를 하셨던 그런 일이 있죠. 굉장히 아. 뭐 고난을 정말로 많이 겪으신 분이죠.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네. 또 몇 년 동안 감옥에도 계시고 예 정말 엄상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지금에 와서 지금 실정에서 그대로 비춰서 보면 야 이 답답한 양반아 이런 소리 들었을 행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고지식한 양반아 답답한 양반아 그러다 부러져 이 사람아. 근데 정말 이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한센병자들 가라 그랬는데 우린 괜찮게 가라 그랬는데 굳이 남아있다가 이런 그런 상을 당하신 걸 보고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아이 답답한 양반. 아 근데 진짜 본인이 그런 걸 알면서도 답답한 상태 남들의 답답한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저처럼 그냥 그 하루하루 세상에서 그 상사의 짜증에 더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힘드네요 진짜. 아 너무 반성한다. 아 너무 반성했어. 네 죄송해요 이렇게 살아서. 이게 진짜 드립을 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방송이. 아니 오늘은 뭐 가슴 깊은 곳에서 소울을 네. 담겨서 감사와 그치. 존경이 표현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훈훈한 방송을 할 때도 이제 고승경 얘기하다가 이런 하니까 아 정말 미안합니다. 사진 보면 고승덕이랑 손혜원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아 진짜 동그란 안경 아 그래 쓰고 있는데 참 같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안경 갔어. 아니 그 동그란 안경 있잖아. 무슨 김구 안경. 김구 안경. 아. 아. This is for that little child with no father. For that man that doesn't have a place to stay. 오늘은 잡담이 길었습니다. 뒤에 등장하실 분들도 역시 대단한 분들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CCM의 본좌인 커크 프랭클린이 이번 6월 27일, 28일 내 한 공연을 합니다. 28일 공연에 괴수 28호님께서 과이어로 참여하십니다. 커크 프랭클린의 리논 미 들으시면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He loves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Instead of walking away, open up. My brother,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Hallelujah.